있잖아요. 우리 막내 친구 중에서 은지라는 애가 있어요. 우리 막내도 손으로 이거저거 만드는 거 좋아하지만 정말 은지는 갑 중에 갑이에요. 바느질 솜씨가 저도 재봉하잖아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한 번은 우리 집에 왔는데 내 재봉실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. 자기 꿈이 이런 재봉실을 갖는 거라며 초등학생 아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꿈이 확실하더라고요. 제가 은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. 애가 그렇게 내 재봉실을 궁금해하는데 하나 사주지 그래요. 근데 은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재봉틀 사달라는데 사줄지 말지 고민이에요. 손바느질로 힘들게 그 파우치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사주고 싶은데 공부를 더 안 할까봐 걱정이에요.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성적이 떨어질까봐 바느질만 하다가 그게 고민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랐어요. 은지가 손바느질로 저렇게 잘하는데 재봉틀 있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. 어린아이지만 미싱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 테니까 꼭 사주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. 결국 얼마 뒤에 은지는 재봉틀이 생겼어요. 그리고 얘 재봉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어요.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? 은지가 우리 동네 프리마켓에 파우치를 들고 나왔어요. 많이 만들었더라고요. 다 완판시켰어요. 팔고 남은 파우치가 3개 있었거든요. 친구들과 함께 우리 딸이랑 3개 만원이라고 크게 쓰더니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. 골목을 3개 만원이야 만원이요. 세상에 결국은 다 팔고 가더라고. 친구들도 정말 은지가 대단해 보였나 봐요. 쟤 정말 대단하다고 막 서로 얘기하더라고요. 저도 역시 너무나 기특했죠. 이게 뭘까요, 여러분? 초등학생이잖아요. 근데 초등학생 때 어른들도 하기 힘든 자기주도 사이클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. 손바느질로 시작해서 재봉틀을 사달라고 엄마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판매까지 대단하지 않아요? 이건 아이 30대나 할 만한 일을 초등학생이 한번 해본 거잖아요. 자,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. 호기심이나 흥미에서 시작해서 결국 한번 완성을 해본 거죠. 자, 보세요. 뭘 느꼈어요? 첫째, 알매 기쁨을 느끼고, 두 번째는 몰입해서 파고들고, 세 번째, 나만의 독특한 뭔가를 만들어내고, 네 번째,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는 것. 이게 자기 주도 사이클입니다. 이거 어렸을 때 돌면 큰일 나나요? 아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자기주도 사이클 많이 돌았어요.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. 김유경 선생은 뭘 해도 자신감이 넘친다. 왜 그랬나 생각해 봤거든요. 사실 저 자신감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요,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자기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돌릴 줄 알아요.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서요. 중학교 때는 성악으로, 고등학교 때는 기타로, 대학 때는 심지어 저 당구로도 한 바퀴 돌아봤어요. 그러면서 나만의 사이클 패턴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, 이 시점에는 밤을 새야 돼. 울더라도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야. 그래, 지금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이건 싫어하는 걸 뚫고 넘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게 그 뒤에 있어. 그래, 이 과목은 전문가한테 제대로 트레이닝 받아야 좋아질 수 있어. 뭐 이런 나만의 것들이 있어. 이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? 인생 오답 노트요. 내 꿈의 오답 노트요. 난 이런 게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만나도 또 한 번 돌릴 수 있는 거죠. 많은 엄마들은 사실은 이런 사이클을 제대로 돌려볼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. 왠지 아시죠? 엄마 주도 사이클이 있잖아요. 아이 성적이요. 너 스무 살 때까지 이뤄내야 된다고 이 엄마 주도 사이클 도느냐고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주도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.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위해 사건이 벌어지죠. 얼마나 많은 좋은 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 하는지 아세요? 저 대학에 오긴 했는데요.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. 자신감이 없어요. 간단하죠. 한 번도 끝까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자부심을 느낄 때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왜요? 외우느라고요. 엄마가 시키는 거 외우느라고요. 정말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게 조기 교육이 아니라 조기 사이클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? 그래야 나중에 빨리 독립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성장합니다.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?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즐겁게 같이 동행해주고 박수치는 사람, 바로 내 인생의 파트너 같은 그런 엄마